오늘은 누가복음 1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금신이 있으면은 참 우리가 항상 뒤를 돌아보는 가운데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 유대 지역으로 펼쳐졌던 예수님의 20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때를 물었어요. 언제?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약간 질문과 대답이 좀 방향이 다른 듯하죠. 때를 물었는데 안에 있다. 장소를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이, 불의가 가득 찬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너희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자, 영어로는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입니다. 너희들 속에 가운데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있어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참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종말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단수형의 단수의 인자의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까 우리가 교독을 했죠.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서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말, 날, 헬라어로는 헤메라라고 하는데 날을 뜻하는 게 단수 명사입니다. 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단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참 강림하시는 한 날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참 신학자들 자신도 이 한 날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이 뭐 밥을 먹는 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복음이 생활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인자의 나타나는 한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자 임하는 날에. 첫째는 휴거를 통해서 분리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갈라져. 오늘 본문인 마태 24장 39절 41절도 같은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34, 35절도 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들이 공관복음에는 다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분리돼 갈라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때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전부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버려두는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데려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뿐 아니라 참 모든 우리 말씀의 성도들 다 데려감을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신다. 그때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어. 아, 왜 변화되기 위해서 일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필요가 없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휴거, 랩처입니다. 휴거라는 거. 우리가 끌어올려 참 데려감을 당하는 순간에 이 몸은 가지고는 우리가 공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주인들 보세요. 우주에서 일할 때 보게 되면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산소통을 매야 됩니다. 우주복 입지 않고 산소통 매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호흡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볼 때 뭐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산소통 매지 않았습니다. 우주복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몸이 뭐가 되느냐? 빛덩어리가 된다고 성경 볼 때는 너희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나리라면 빛이 돼야 빛이 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참 저희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을 다 부활을 시킨 부활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했어요. 재림하시는 이 강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항상 영원히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땅에서 먼저 가셔서 부모님들도 있고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다 있죠. 이 그렇게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그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 있죠.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 근심 있는 사람 낙심하지 말고 주의 숙에 나오라 찬송했지만은 분명히 그날에 단수형이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노아 시대에 이 한날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기 들어가는 한날 할 때 이 날까지에서 이 날을 역시 헬라어로 헤메라라고 하는데 단수명사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그 한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복수, 단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추인 그 섭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단수와 복수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 속에 어느 부분이 복수고 어느 부분이 단수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느 사람이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원로 목사님께서 미리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걸 정리하고 종합했을 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날은 한 날입니다. 단수의 한 날이야. 누가복음 17장 2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노아가 600세 2월 10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어간 날이 2월 17일입니다. 그날은 방주의 문을 닫아서 아예 다시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의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 땅의 샘들이 터져가지고서 물이 땅속에서 튀어 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날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노세 시대도 역시 한날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은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한 날이 있었어요. 단수입니다. 이날도. 노시 소돔에서 나오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노시 소알로 들어가던 한 날이 있었죠. 노시 하나님께 부탁했죠. 아, 너무 먼데요. 이 좀 가까운 데 있는 저 조그마한 성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어디냐? 이 소알입니다. 그래, 그리 가라. 그 소알까지 갈 때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헬라어로는 헤메라, 이 단수형 명사를 쓰고 있어. 그 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이 나가던 이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오듯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성을 반쩍 들어서가지고 패대기를 쳤습니다. 멸망시켰다. 창세기 19장 24,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세상은 다 멸망을 받았지만 노아의 여덟 식구는 살아남았죠. 그날에 소돔성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았지만 롯과 두 딸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날에 모든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 늘 푸른 동산 교회, 전 세계 말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살아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날에는 전 세계가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날도 역시 단수형이에요. 복수관이라 이날. 한 날이 있는데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 쾅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다 알아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 전 세계가 주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게 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어요. 이 한날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자신들이 당할 심판을 바라보면서 통곡, 애곡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최후의 승리 날입니다. 이날은 영원한 승리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런 최후 승리의 날, 영원한 승리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믿으면은 이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갈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형의 인자의 때들이 또 있습니다. 단수형 인자의 때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형이라고 하면은 인자의 때들이라고 해야 되죠. 복수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둘 다 똑같이 때라고 했어요. 때들이란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말 성경인데요. 다 때라고만 했어요. 복수입니다. 다 복수인데 때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헬라 원문을 보면은 노아의 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메라가 아니라 헤메라이스, 단수와 복수 다르죠. 헤메라, 헤메라이스. 복수입니다. 또 인자의 때가 아니라 인자의 때들. 이것도 복수입니다. 노아의 때들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들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죠. 그런데 때들이란 말 빼버리고 그냥 때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수 때와 같으리니 여기에도 복수형 명사 헤메라이스가 쓰여 있어요. 때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형의 때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 기간에 이 복수형의 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복수형의 말인 헤메라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날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참으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해서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 하나하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 원문 보면은 이 인자의 날에서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메라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 인자의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날들 가운데 그런데 그날 그 날들 가운데 하루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날을 못 본다는 얘기냐? 이 하루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주로 강림하신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마지막 한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 한 날은 초림 때 제자들은 그날을 못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종말에 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보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인자의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 가운데 한 날은 너희가 못 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인자의 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있는가 하면 인자의 하루라는 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자의 날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의 날들은 무엇과 같다? 노아의 날들과 같고 노새 날들과 같다. 인자의 때들은 노아의 때들과 같고 노새의 때들과 같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의 때들을 알아야 되고 노새의 때들을 알아야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날들은 자 그러면 어떤 날들인가? 첫째는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시대야. 자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었죠.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가. 그리고 의를 전파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방주를 열심히 지었어요. 하루 이틀이 1, 2년이 아니죠.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면은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드렸죠. 못 깨달았어요.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기노스코라는 것은 사실 동침하다 또 하나가 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부부관계에서 동침하다 그런 뜻이 기노스코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말씀과 동침한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쓰면 쓰고 전진하면 전진하고 아 우리가 민수기 9장 16, 17절 볼 때 광야 40년 행진할 때 어땠습니까?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고 구름이 출발하면 백성들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쓰여있느냐. 여호와의 명이 가라고 하면 가고 여호와의 명이 서라고 하면 섰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참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어떤 분은 뭐 10년, 어떤 분은 20년, 또 30년, 50년 이렇게 말씀만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연세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뭐 50년 이상을 이 말씀에서 따라왔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따라왔던 그 말씀이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 지나온 삶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버리고 돌아서면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말씀이나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만 쫓아왔듯이 앞으로도 말씀만 쫓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자의 마지막 한날에 그 말씀이 영원히 승리하고 그 말씀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에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따라가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못 깨달았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날에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나고자가 됐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핍박이 따라오죠. 핍박이 따라옵니다. 인자의 날들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할지니라. 여기 할지니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합니다. 데이인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무리 인간들이 믿지 못하고 생각한다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섭리와 작정과 주권대로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데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지만은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자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분명히 한날에 심판자로 오시기는 하지만 그 놀라운 영광에 앞서서 그가 필연적으로 순환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핍박 앞에 이 많은 고난 앞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떠납니다. 아, 이렇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나 이 많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소원대로 참 전 세계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역사 후에 헤매라. 아까 말씀했지만 반드시 인자의 한 날이 온 우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복수말하는 이 시대는 어떤 일이냐.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표현입니다. 누가 17장 2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 그냥 세상 재미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임박한 심판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었잖아요. 멸망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여기 있으면서 이 말 보니까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일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다. 시집장가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일 가면 됩니까? 그런데 왜 매일 간다고 표현됐을까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노아의 때, 노스 때라는 게 그런 때 심판이 왔다. 오늘 사단은 우리를 이런 쾌락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우리 앞에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쾌락 속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잡는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참 끝까지 말씀만을 따라 승리하는 최후의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자의 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제목 그대로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뒤로 돌아서지 말아야 돼.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날에 단수죠.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지붕에 있는 사람이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지붕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또 지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이때가 제 6시쯤이었더라.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뒤로 돌이키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노세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 그리고 사실 지금 거의 사해라는 데 가보면은 굉장히 짭니다. 보통 바닷물의 7배.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풍덩 들어가도 가라앉질 않아요. 부력이 그만큼 세서. 노세처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 창세기 19장 26절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각자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켜온 그 믿음이 거짓입니까? 가짜였습니까? 아, 여러분이 거짓인데도 그냥 따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따라온 믿음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어요. 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 날 이 변화에 그날이 올 때까지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왜 의심하고 흔들리고 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까? 무슨 일이 조금 생기기만 하면은 그냥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 그대로 지키고 앞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또 마음으로 각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은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히브리 10장 38절과 39절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생명 바쳐 일해야 한다. 생명 바쳐 일해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내 목숨을 지키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목숨 내놓고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야. 아, 너무 그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전한 데만 자꾸 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 목숨을 내놓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포탄이 날아와도 안 맞게 해주신다는 거야. 사탄 마귀도 목숨을 내려고 덤벼들면은 피합니다. 놀래. 도망갑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처음 딴 사람 초보 운전이라, 뭐 학생 운전이라 뒤에다 써붙이고 다니죠.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병아리 그림도 그리고 말이죠. 초보라는 거야. 나는 자신 없는 사람이요. 그 말이죠. 그걸 몰고서 나가 큰 길로. 그러면서 에라 갈라 그러는데 자꾸 걸리고 앞차 뒤차가 힘들어. 이판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난 쳐보니까 부딪혀보면 네가 손해야. 이런 생각을 만약 그 사람이 하고서 막 돌진해보세요. 다른 차들이 부딪힙니까? 피해가. 아이고 저놈 쳐보네. 옆에 갖다 괜히 바가지 쓰겠구만. 가는 거예요. 물론 적당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생명 내놓고서 나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피합니다. 야 저놈 대단하다. 믿음. 안 되겠다 내가. 피하자. 사탄이 예수님 보세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다.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를, 그 하나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도 내 욕심을 버리고 죽이고 내 쾌락, 명예를 참 사랑하는 이 세상 욕심을 죽이고서 완전히 내가 썩어가는, 썩어져가는 이 미랄이 돼 충성하고 헌신할 때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가 없어요. 뜻을 행하려는데 자기 희생이 없이 아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내가 짊어질 때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몸이 죽을 육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걸머쥐고 충성하면 금년 우리 표가 그렇잖아요. 생명 바쳐 충성하면 두 배 부흥을 이루리라. 나의 몸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마지막 한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참 이제 노아의 때들, 노세의 때들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말씀을 증거해서 최후의 헤매라 그 한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되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의 기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오늘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잡았던 믿음 더욱 굳게 잡고서 끝까지 전진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날이 있습니다. 헤매라 마지막 심판의 날 인자가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많은 날들 우리가 살 때 핍박도 받고 힘도 들지만은 우리가 주신 믿음을 주신 말씀을 그대로 굳게 잡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